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돌세 즈음하여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떼가 구바공화국 대사관 무관이 23일 인민부력상인 육군대장 박영식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